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새 힘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이셨음을. 오늘따라 그 은혜가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힘든 순간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너무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는 건 어떨까요? 여전히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빛나는 인사로 남겨주세요.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참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끔은요, 하나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요 라고 고백하는 날도 있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네, 그런 고백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나를 빚어가시고 또 나를 반듯하게 성장하여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예전만큼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인사 오늘의 첫 찬양 함께 들었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요즘 보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기 준비했어요. 1번 오래전 임금 다윗 성애, 2번 옛날 임금 다윗 성애.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찬송가의 제목 다 적어주셔도 좋고요. 1번, 2번 적어주셔도 오늘의 정답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사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남기실 수 있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십니다. 5번님의 사연이에요. 자주 방송 듣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잠시 주차하고 듣고 있어요. 정답 함께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들으시면서 애청하고 계신데 우리 4865번님처럼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도 반갑게 소개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 남겨주세요. 7367번님, 날씨는 추워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 반찬가게 상준이 할머니에 하시면서 감사로 인사 남기셨고요. 이은주 성노님의 사연이에요. 즐거운 목요일, 오늘 아기를 낳고 맞이하는 제 첫 번째 생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친구들 만나느라 바빴을 텐데 지금은 아가 목욕물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도 아가와 함께해서 즐겁게 지내고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태열매 주님의 선물이죠. 아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 그래도 지난 거 보면 지금 이 시간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 주님 제가 또 좋은 엄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은주 성도님 힘내세요. 은준이 순이 할머니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남기셨고요. 버들님 찬양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오늘의 인사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보기 드립니다. 1번 오래전 임금 다윗성애, 2번 옛날 임금 다윗성애.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빛나는 인사로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노아의 음성으로 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왜 모를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주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태의 전말에 대한 조서가 바르게 이루어지되 국가 안녕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이익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시고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이 나라를 흐르지 못하도록 주의 의로운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은 2번이었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실은 1번과 2번 의미는 비슷한데 제가 첫 찬양 첫 가사에 맞춰서 아마 가사를 정확히 들으셨다면 오늘 정답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당첨자 선정을 했어요. 김종혜님 그리고 8266번님께 드릴게요. 김종혜 성도님 그리고 8266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고요. 우리 김종혜 성도님은 찬양이 흘러나오니까요. 예쁜 우리 딸 시온이가 함께 부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극동방송 매일매일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266번님은 정답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따뜻한 방송 행복합니다. 남기셨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정말 마음까지 그 따스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윙윙 앨범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갈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내일이죠. 제주 극동방송 건축과 FM방송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방송 형화의 섬 제주의 복음의 큰 빛을 생방송으로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제주 극동방송 FM방송 설립에 축하와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주 탐나교회 민경민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말과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탐나교회를 심어하고 있고요. 민경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주에서 목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예. 저는 원래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또 대학 때문에 잠깐 이제 육지로 올라왔다가 네. 다시 제주도 내려오게 됐는데 벌써 내려온 지 10년 됐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제주에서 어떠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참 기대가 되고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면서요. 네. 목사님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제주 FM 극동방송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또 준비하고 계신데 그 허가를 받기까지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그 과정들을 지켜보셨는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예, 참 이게 FM 방송 주파수를 취득을 한다는 게 아, 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고 또 길어지면서 이 순수 복음방송인 FM 이 국도방송이 네. 빨리 FM 주파수를 취득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고 또 정확하게 들리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은 뭐 저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모든 분들도 함께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네.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네. 싶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제가 그 금요일마다 이제 FM 방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한 결과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파수를 취득하게 하셨고 네. 또 이제 새롭게 새해를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정말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주 FM 극동방송을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목사님 방금 전에 함께 조금 나눠주셨는데 설립 소식을 들은 후에 지금 현재 교회와 또 교인들의 우리 제주 교회죠. 현재 교회와 교인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조금 나눠주세요. 이제 순수 복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동 방송이 이제 FM 주파수를 취득하고 좀 깨끗한 음질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전도했던 통로도 그렇고 선교적인 네. 관점에서 그렇고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잘 진행되어가고 또 이렇게 제주 교계라든지 또 뭐 어떤 지역 가운데 또 많은 영향을 미쳐 생각해 보면은 네.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일들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하나님께서 제주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새해를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또 이처럼 앞으로 제주 FM 극동방송의 세워짐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실은 제주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그 제주 전 지역에 극동방송이 송출이 되고 방송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AM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렇죠. FM 방송 이제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주 극동방송을 건축하며 또 FM 방송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이 내일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꼭 제주 땅을 향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세요. 네,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또 직접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FM이 되기 전에는 AM 방송으로 동부가 선교를 위해서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 쓰임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FM이 되면서 이제 제주 도민에게도 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또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미신과 그리고 우상 가운데 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또 미쳐가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또 제주 땅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기대하는데요. 제주도 복음화의 유리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어떤 기치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으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네.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받고 아멘. 또 회복이 되고 또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제주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여하튼 간에 이 선한 일을 이루며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난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아멘. 또 안테나를 세우고 독도 한 장을 세우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일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일에 뭐 저희만이 아니라 또 제주도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교회도 한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벽돌을 쌓고 함께 세워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당부와 또 동료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어요. 내일입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제주극동방송 건축과 FM방송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 평화의 섬 제주의 복음의 큰 빛을 진행이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 구좌에 10만 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에 적고 금에 상관없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한 구좌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두 구좌, 세 구좌, 또 혹은 마이크 100만 원이고요. 한평 건축에 400만 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남기실 수 있으세요. 숫자로 123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제주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극동방송 서울전화입니다. 320-0114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지금 제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음성 통해서 또 한번 현재 소식들 분위기 듣고 보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듣기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마음이 생기네요. 더군다나 고향이 아무래도 제주다 보니까 그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앞으로도 귀하게 사역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탐나교회 민경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 기자님 음성으로 사랑의 왕 찬양 함께 했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잠시 전에 제주 탐나교회 민경민 목사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제주극동방송 건축과 FM방송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 평화의 섬 제주의 복음의 큰 빛을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주 극동방송 있으니까 아마 제주의 많은 분들이 이미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AM 방송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FM 허가를 받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또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또 열매를 맺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 제가 제주 지역 위에 기도하면서 또 그건 영혼들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 제주에 제가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어요? 함께 결단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한 구좌, 두 구좌 숫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한 구좌에 10만원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금액에 적고 크면 상관없이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은요. 안내받으실 분들은 서울전화입니다. 320-0114번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신데요.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고 노소서 임만회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Saints with thee shall 토마스 다가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문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오프닝이라는 대화명을 함께하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 생일이 내일인데 미리 축하해주세요. 13년 동안 건호, 준호, 승호 잘 키웠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애썼다고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싶은 거 있죠.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멋지게 1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건호, 준호, 승호가 아마 엄마의 양육과 사랑 안에 멋지게 자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7418번님, 미래의 씨앗을 뿌리며 제주 FM극동방송 설립 위해서 두 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길 가면서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남기셨어요. 고맙습니다. 8670번님, 제주극동방송 FM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참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정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된다면 그만큼 또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제주 지역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땅,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문자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구자, 두 구자 남겨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계좌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어느덧 오늘 마지막 찬양을 소개할 시간이 왔네요. 세이의 음성으로 메리메리 크리스마스의 끝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마라나타라는 대한명이에요. 퇴근길에 남깁니다. 운전하고 있어서 조금 늦었죠? 항상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7096번님은 다가오는 구정에 차례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6697번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셨고요. 2016번님, 빛되신 예수님, 나도 빛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디오 통해서 받는 은혜 감사합니다. 네, 사행시를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esus born on this day 그의 사랑과 별 안을 나눠주는 Sweet Mary, Merry Christmas 오래전 벨레헴 아기 Christmas